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가요 매봉산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원철 작사, 유종철 작곡인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주치 42, 195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효명한 용도 밑에 지난 조국 개방 전쟁 시기 조국의 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매봉산의 위용에 담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하늘의 날에 피우듯 높이 솟은 매봉산의 형상을 통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쓸어버리며 조국의 땅을 피로써 사수해가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열정의 기상과 승리의 신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올시구나 승리봉 우리, 졸시구나 승리봉 우리, 아하아 어허어허 승리의 봉우리와 같은 조응구를 매절 마지막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위용과 더불어 이름 높은 매봉산의 위용을 더욱 돋구어주며 흥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모리 장단을 타고 흐르는 경쾌하고 자랑찬 민족적 정서로 일관된 손율은 처음부터 고음고에서 박력있고 흥취를 돋구면서 매봉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손율은 독특한 덧붙임과 넓은 조약 등을 재치있게 배합하면서 보다 흥겹게 낭만적으로 흐릅니다.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승리 봉우리 아하 우허 우허 승리 다음은 가요 전호 속의 나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심봉원 작사, 김옥성 작곡인 가요 전호 속의 나의 노래는 주치 40, 1951년에 창작된 전시가요로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이 지녔던 불타는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을 뜨겁게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주이고 조국을 보위하는 흉룡 전사된 높은 용의를 안고 미제친 약자들을 물리치는 싸움마다에서 위운을 떨쳐온 인민군 군인들의 자랑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의 요람이며 참된 삶의 도전인 사랑하는 조국당을 삼키려는 미제 침략자들을 반드시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용예롭게 수호하려는 인민군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부드러우면서도 류창한 흐름과 보다 격렬하고 허소적인 흐름이 폭넓은 소중 속에서 뚜렷한 정서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시어와 소중성과 랑만성, 전투성과 허소성이 잘 결합된 음악적 형상으로 하여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물론 오늘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로 산 길이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